안녕하세요.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고 싶은 올댓 뮤직 DJ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식사 하셨어요? 저는 아침 식사를 점심 먹듯이 했습니다. 제 그 식탐이라고나 할까요? 그것보다는 습관처럼 아침 식사를 먹기 때문에 안 먹으면 기운이 좀 딸리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듯이 정말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식사 시간이 아주 소중하죠. 그것이 중요한 사람에게 소중하겠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잠을 좀 청하느라고 밥보다는 잠을 조금 더 하면서 자는 경우도 참 많죠. 그때는 그렇게 잠이 많은가 봐요. 밥은 별로 땡기지 않고 잠만 잤으면 정말 푹 늦잠까지 잤으면 좋겠다. 늦게까지 이런 생각하면서 주중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아침 식사 못한 분들은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하루를 진행하면 되겠고요. 자, 제가 이제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을 말씀드릴 텐데요. 요즘 최근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르는 TV를 봤네. 이 가사를 잘 들어보면서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장기하가 부릅니다. TV를 봤네. 눈이 시뻘게 질 때까지 TV를 봤네. 아. 그냥 봤네. TV 속 사람들은 기쁘다 슬프다 말도 잘해. 아. 참 잘해. 무슨 드라마든 쇼프로든 코미디든 뭐든 가네. 아. 뭐든 가네. 일단 하는 동안에는 도대체 만사 걱정이 없는데. 아. 만사 걱정이 없는데. 왜 자막이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하물며 광고에서 광고로 넘어가는 그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시간 동안에는 결국 나는 눈이 시뻘게 질 때까지 TV를 봤네. 그냥 봤네. 사람들의 별스럽지도 않은 농담에도 이렇게 웃음이 나는데 왜 자막이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또 보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서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다가 꺼버리고 나면 때까지 TV를 봤네. 그냥 봤네. TV 속 사람들은 기쁘다 슬프다 말도 잘해. 사람. 네, 장기하가 부른 TV를 봤네.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 하고요. 장기하의 그 둔탁한 목소리, 게다가 또 가사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곡이었어요. 제가 초반에 뭐 새학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3월이다 보니까 새학기가 시작된 학생들, 또 이제 입학을 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보면 그 분위기가 벌써 좀 긴장이 역력해 보이고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제가 마트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마트에 가니까 새학기 용품들이 쫙 깔렸어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 새학기 용품들이 아주 뭐 빅세일처럼 거기에 코너를 마련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끼리 와서 또 구입하려고 보고 이러더라고요. 아, 이게 새학기 풍경이구나. 3월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그걸 제가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새학기가 시작되면 참 걱정도 많고 또 긴장도 되고 그런 반면에 또 새로운 것과의 관계에서 오는 설레임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보이는 것은 두려움, 불안감 또는 뭐 긴장감 이런 것이지만 또 그 안에 내면에 숨어있는 설레임 같은 것도 무시 못하죠. 4월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친해지고 그러잖아요. 3월에는 뭐 새침태기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할 것처럼 있다가 뭐 체육대회라도 하고 이러면은 정말 달라지죠. 이제 친구들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와가지고 먼저 얘기한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아이들을 이제 봅니다. 그러다가 아 쟤랑 나랑 맞겠다 이런 친구도 있죠. 혹은 호감이 가게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눈여겨보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바로 친구들을 쉽게 사귀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좀 부럽긴 한데 저는 그런 부류는 아니었고 좀 천천히 그러면서 오래가는 친구들을 좀 사귀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고 동창이 참 다른 동창들보다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여러분들은 또 지금 이런 새학기를 맞는 학생들 말고 직장인이나 또 주부님들은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어땠을까? 그때를 생각해보면 또 피식하고 웃는 그런 미소 짓는 시간도 될 것 같은데요. 요즘 TV에 나오는 학생들의 그 안 좋은 소식들 많이 있죠. 뭐 일진이다, 뭐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참 우려되죠. 아, 과연 잘 적응할까 걱정되고 뭐 초등학교는 좀 그나마 좀 덜한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입학시킨 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할 거예요. 아이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무섭다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그런 것들 내색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보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곡은요. 여러분들 요즘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죠? 해를 품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해품달?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서 해품달에 나오는 그 삽입곡이에요. 삽입곡 린이 부릅니다. 시간을 거슬러 그걸 듣고요. 제가 지금 막 들려드리는 것 같았죠? 네, 속임수였습니다. 자, 그걸 듣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곡은 타블로가 부를 거예요. Tomorrow란 노래인데 타블로가 오랜만에 또 그 자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노래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참 좋던데 요즘 학생들 뭐 한참 나왔을 때는 많이 들었던 곡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곡을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린이 부릅니다. 시간을 거슬러. 흐름에 빛이 느려지고 창가에 요란히 내리는 빗물 소리만큼 시린 기억들이 내 맘 붙잡고 있는데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젖어든 빗길을 따라가 함께한 추억을 돌아봐 흐려진 빗물에 떠오른 그대가 내 눈물 속에서 차올라와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젠 흩어져가 있어주던 그 시간도 그 모습도 다시 그때처럼만 그대를 안아서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한 번이라도 마지막일지라도 괜찮을 텐데 사랑은 받는다고 갖는 게 시간은 걷는다고 가는 게 사람은 숨 쉰다고 사는 게 아닌데 Baby there's no no tomorrow 그때 그대로 난 멈춰 있고 마지막 그 순간에 머문 시간 너에겐 그저 지난 날이지만 Baby there's no no no no more no more 던 그 기억이 달력을 찍고 하늘처럼 저물어가 너를 잊고 사는 척하기도 해 아직도 내 세상은 변함없어 너만 없어 사람들은 다 돌아보면 웃게 되는 거래 너를 향했던 고개를 틀기도 힘든 내게 듣기로 싫은데 왜 떠들까 난 여기서 머문다 하지 마라 내일은 해가 뜬다는 말 너와의 밤보다 캄캄한 아침일 테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 너와의 근심보다 답답한 안심일 테니 다 엉망이잖아 너에게는 다시 봄이지만 내 계절은 변하지 않아 내 맘이 또 싹 튼다 해도 We've got no tomorrow Baby there's no no tomorrow 그때 그대로 난 멈춰 있고 마지막 그 순간 그건 미소인데 너를 만날 때보다 좋아 보인대 이젠 한숨이 노인데 난 숨이 조이네 미소가 나만 못 속이네 yeah. 평범해지긴 했어 맘이 짐이 됐어 많이 비워냈어 정말 미치겠어 내겐 들리지 않는 위로들 제발 그만해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있는다는 말 나에겐 이별보다 쓸쓸한 만남일 테니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는 말 나에겐 매 순간이 죽은 듯한 삶일 테니 그래 사랑이란 건 받는다고 갖는 게 시간이란 건 걷는다고 가는 게 사람은 숨을 쉰다고 사는 게 아닌 걸 이젠 아는데 No No 때문에 이게 봄비인가 맞아요. 봄비겠죠. 경칩도 되고 예, 지났으니까 봄비가 계속 내리더라고요. 지금도 뭐 날이 아 근데 오늘은 좀 날이 좀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한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비가 계속 내리니까 주말도 그렇고 어디 뭐 놀러 가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학기 준비하는 건 아주 좋았던 그런 시간이 아니냐 싶은데 이런 날씨 지나면 이제 곧 봄 햇살처럼 그런 시간들을 보낼 아주 정말 졸음이 올 정도로 봄 햇살이 따뜻한 시간이 우리한테 올 텐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시간 갖고 계신 분이거나 고민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분명히 봄 햇살 같은 시간이 분명히 올 거니까요. 항상 고진감래. 저는 고진감래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고진감래 맞죠? 쓰고 나면 단게 온다. 역으로는 단거 먹고 나면 쓴다?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고통이 있고 나면 그 고통의 대가인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값진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죠. 그런 걸 생각하면 인생은 그렇게 우울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알고 고통스러울 때는 아 나에게 뭔가를 주는가 보다.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한 기대감도 하면서 감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힘든 시간 보내거나 뭐 이런 분들 모두 고진감내하는 그런 사자성어 마음속에 품고 또 너무 즐거우면 아, 즐겁다 이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즐겁고 나면 그러면 또 두렵기도 하겠죠.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즐거움에 대해서는 즐길 줄 알고 또 고통에 대해서는 또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좀 긍정적인 자세가 2012년 한 해 가득가득 하기를 바라봅니다. 올해가 용해잖아요. 그쵸? 뭐 이제 3월에 와서 뭐 용해해네 하고 뭐 1년 시작하는 1월달처럼 제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용해 기상처럼 여러분들의 1년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사람들도 그렇고요. 잘 되는, 열심히 사는 한 해가 되면 대한민국이 열심히 살았으니까 더 좋아질 것도 같고요. 그렇죠. 제가 너무 또 거창하게 또 대한민국까지 거들먹거렸는데 열심히 사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봅시다. 자, 제가 이제 또 들려드릴 곡은요. 팝송이에요. 팝송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즘 오디션 열풍 많이 불죠. 뭐 그 왜 예전에는 슈퍼스타 K 그게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 보이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몇몇 심사위원들이 뒤돌아서 음악을 듣고 마음에 들면 배를 누르고 그러면 의자가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공연을 보면서 이제 그 오디션에 붙은 사람은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또 심사위원들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데서 많이 부르는 곡이긴 해요.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노래 좀 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들려드릴 거는 이제 아델 아주 나이는 어리지만 목소리 자체는 뭐 나이 어린 것 같지 않은 그 표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Rolling in the Deep라는 음악을 제가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들려드릴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은 아주 전설적인 락그룹이죠. 그 뭐죠? 리더싱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커트 코베인이라고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굉장히 멋진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저는 그런 마음으로 봤었거든요. 굉장히 좀 멋지게 보였던 사람이긴 한데 자 너바나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데 니브라나라고 얘기하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가 아는 너바나 곡을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일단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Come As You Are 이란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제가 또 바로 또 연곡으로 All Apologize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곡 세 곡이 다 팝송이죠. 네, 팝송. 뭐 가사말은 뭐 굳이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하기가 불가하니까 일단 재밌게 들어보시고 그리고 너바나가 부르는 음악들에는 그 기타 사운드 같은 거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유심히 들어보시면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 건데요. 다음 기회에 또 볼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올댓 뮤직의 DJ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Finally I can see you crystal clear. Go ahead and sell me out and I'll lay your ship bare. See how I'll leave with every piece of you. Don't underestimate the things that I will do.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The scars. We could have had.